해요. 당신도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있나요? 이별은 그만 잊기로 해요. 가까이 다가오세요. 젖은 내 가슴 안아주세요. 오늘도 당신 거예요. 내 맘에